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나온 이미지들 가운데 어떠한 은유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그 여정을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자의 존재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설명을 하여 주십니다. 직접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마치 제3자처럼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 이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실을 제자들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설명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에 자신에 관하여 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딱 눈 뜨자마자 나는 예수구나 딱 깨달으셨을까요? 제가 눈 뜨자마자 아, 난 김용균이다 이런 막 자의식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물론 일러주셨겠지만 그가 자라가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키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점점 그가 그리스도 어린 양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정확한 지점이 언제인지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성경 전체 가운데 아 이것이 나에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을 모르셨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참아내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무엇을 보고? 기쁨을 내다보고서.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믿고 고난을 겪으셨고 참으셨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셔서 고난과 기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셨고 이러한 언약적 확신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아,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나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의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확신을 이 제자들에게도 심어주시는데 다음 보시면 44절과 4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치 유언을 남기시듯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이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적 확신이라는 겁니다.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약적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한 46절을 보면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신 언약적 확신입니다. 마지막 49절입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또 아버지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이것 또한 언약적 확신입니다. 이 언약적 확신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십니다. 이제 승천하십니다. 물론 성령님 보여주시지만 곧 떠나는 이 마당에 유언을 남기시는 이 중요한 말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던 이 성경적 언약적 확신을 너희도 갖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를 관하여 기록하였다? 시편에도 나를 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아,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곧 나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편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자신의 노래로 부르셨다면 마땅히 그의 제자인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언약적 확신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확신하고 계셨는지 시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굉장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반드시 시편 22편, 그 전에 있는 시편 22편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읽을 때 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구나를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2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온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2편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뽑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만 봐도 이 시편 22편이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시편 22편 1절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시인 시편 22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시편 23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온도차가 심해도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불이 활짝 비춰지는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는 연결, 접속사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시편을 저의 방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이렇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절망적인 고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시편 23편과 이어집니다. 시편 23편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시편 22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무시하시고 곧장 23편으로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22편을 절절하게 다 경험하신 이후에 23편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는 시편 23편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지 않아도 본문이 23편이란 것만 알아도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그러냐? 22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 22편과 같으십니까? 제 힘든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만 그럼 너무 심파극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나누지 못하겠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이 이 사회의 약자들 가운데 더 이것이 심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직장 갑질119라는 기관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6월에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 발생 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 등 취약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힘든 사람들인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거죠. 원래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인 형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니까 힘들지 않냐고. 근데 이게 딱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일용직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정말 가혹하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임금 노동자보다 이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을 경험한 이 수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다시 복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용 환경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3배 이상 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 정말 힘든데 더 힘듦이 이렇게 겹겹으로 온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시편 22편 1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시편 23편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직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불의의 사고를 경험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한 병을 내가 갖게 됐을 때,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나의 예상과 달리 시편 22편의 고백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확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가시밭과 자갈밭 길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미지와 내 삶의 이미지가 정반대의 이미지를 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늘에 막 찔려서 콕콕 찔려서 너무 아픈데 나 안 아프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시니어분들과 신방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얘기 계속 하시고 또 온몸이 쓰시고 다리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고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예배당에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나아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버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안 나아진다고 그리고 힘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치 망치로 땡 맞은 것처럼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계속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위로한답시고 권사님 나아지실 거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안 나아진다고.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일종의 이 무력감과 이 뭐랄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또 아셨는지 저를 위로하시면서, 근데 목사님이 전화 안 해주시면 아무도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없다고,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짱이라고. 예. 역시 권사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룰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신방 전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서 누가 다시 새 힘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다시 주셔야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병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자가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이 딱 세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확하고 정말 정직하게 그걸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물부딪혔다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제발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간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지만 사실 읽으면서도 저는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 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뇌와 수많은 아픔의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뭘 기뻐해요?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걸 기뻐한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이 비록 병약하여도 욕을 먹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곤란을 겪고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약할 때 모순 아닙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그것을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언제 완전하다?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완전하여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약점, 자신의 환경,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바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약점이 된다면 자기는 그 가시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약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많이 암송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간과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만 똑 띄어가지고 이걸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안 주셨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그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던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도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교인분께서 기르시는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녀가 그 사건을 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요? 일단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자신의 삶에 유익도 없다? 도대체 거길 왜 나가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맞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면 우리에게 오던 고난이 이렇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초점이 완전 다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득이 되지 않는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땐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삶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오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아, 제가 지금 잘못했군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는 것은 제가 붙인 것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 12절.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므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줄로 딱 줄여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된 인생 가운데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실패하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목자인 삶에서는 이 성공과 실패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약간은 떨떠름해집니다. 아, 그래도 주님께서 내 행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약간 좀 찝찝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가장 최선의 우리를 위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는 밀접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연결이, 주님의 이름과 내 유익, 이 연결이 너무나도 붙어 있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48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1절만 보더라도 지금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호되게 혼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들을 부르십니까?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내셔도 그 혼내는 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랑 관련 있다? 나랑 관련 있다. 내가 아무나 붙잡아놓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부른 나의 백성을 내가 지금 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실하지 못했고 그들은 주님께 반역했고 정말 주님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8장의 내용인데 왜 참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분노를 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우리의 운명,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내치신 이런 이 생사화복, 이게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주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표현한 곳이 17절에 나옵니다. 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마치 나 김용균 딱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딱 선포하시고 어떻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내 이름이잖아요. 주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속량자, 너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다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너가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칠 것이고 너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 헤매고 반역하고 주님을 업신여긴 백성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양과 같이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인도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 곧 우리의 운명을 위한 길,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인 시편 23편 4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이 내 삶을 내 멋대로,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돼서 해석할 때는 이 삶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실 때는 더 이상 내 삶의 이 실패가 아니구나. 내 삶의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더 이상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신실하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고백이었으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언약적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언약적 확신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한 것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랴?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근데 그 다음 5절을 보면 더 이 이미지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지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떤 이미지로 발전이 됩니까? 잔이 넘치는 이미지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시편 22편까지는 그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압제하였지만 23편에서는 주님이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갖고 사는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비록 척박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적 확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바울처럼 비천한과 궁핍한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들이 배우고 살아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도 이미 풍성한데 예수님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미지의 완결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이 더 이상 풍성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꾸니까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백성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주님이 선한 목자셨구나. 근데 여러분, 뒤늦게 몰려오는 우리의 소름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목자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구나.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신데,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풍족한데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한다? 자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이후에는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엄청난,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